쪽입니다. 무슨 안타족식이나 되냐고요? 그래요. 어쩜 저는 모타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사실 저는 이런 타족에 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려드린 곡은 역사의 현장에 끼어드는 주인공이 주연 나오는 영화예요. 주인공이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 역사의 현장에 우연히 끼어드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벌스의 턴 턴 턴 띄워드렸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탐행크스가 그 주연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에요.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역사의 현장에 끼어들어서 굉장히 교묘하게 비디오나 사진 편집을 한 모양이에요. 뭐 대통령들과 악수도 하고 지금 미국에서 굉장한 그 돌풍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영화인데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개봉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조나단 드미 감독 아시죠? 많은 분들은 조나단 드미를 신예 감독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알고 보면 194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50줄에 들어선 중견 감독이죠. 최근작인 필라델피아,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죠. 이 필라델피아는 그의 14번째 작품인데요. 사실 그는 양들의 침묵을 내놓기 전까지는 B급 컬트 무비의 선두주자로 꼽혔습니다. 그 중에는 멜빈 앤 하워드가 있고요. 멜라니 그리피스가 주연한 Something Wild, 그리고 터킹 헤드스의 공연 실황 다큐멘터리인 Stop Making Sense 같은 꽤 괜찮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네마 천국으로 보내드릴 영화 Married to the Mob은 이 조나단 드미 감독이 1988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영화의 지명도에 비해서 캐스트가 아주 화려합니다. 캐스트 진용이요. 우리가 아는 배우만 해도 미셸 파이퍼, 알렉 볼드윈, 피셔 킹의 메르세데스 루엘이 있고요. 또 매튜 모딘, 딘 스타그웰, 올리버 플라이트, 존 쿠잭, 가수 겸 배우인 크리스 이삭 등 정말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배우들이 이 88년에 만들어진 코미디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예요. 영화의 내용은 아주 오밀조밀합니다. 마피아의 아내인 안젤라가 남편이 사라진 뒤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의 보스였던 토니와 그의 아내인 코니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게다가 FBI까지 그녀에게 달려들죠. 미망인 안젤라는 그 와중에 자신을 감시하던 FBI 요원 나우니와 사랑에 빠집니다. 영화는 주인공들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아주 재미있게 진행됩니다. 주인공인 안젤라 역에는 미셸 파이퍼가 맡고 있고요. FBI 요원인 다우니 형사 역에는 매튜 모딘, 또 보스 터니 역에는 딘 스타그웰, 보스의 아내 코니 역에는 멀세데스 루엘, 또 안젤라의 남편 프랭크 역에는 알렉 볼드윈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시네마 천국 Married to the Mob 띄워드립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을 하게 됐죠?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폴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청첩장.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너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그냥 걸어. 비 많이 맞았지? 어,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She never mentioned that to me. We were home watching TV. You missed a good dinner, Frank.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Angela lately. I gotta talk to her. (목소리) 열차가 들어서는 플랫폼. 통근 열차를 기다리는 출근길의 수많은 승객들 속에 반질반질하게 생긴 검은 양복 차림의 두 사나이가 끼어 있습니다. 열차가 서자 두 사나이는 눈부시게 번쩍이는 어느 대머리 뒤에 바짝 붙어서 열차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그 대머리 바로 뒷좌석에 자리를 잡죠. 그런데 전동차가 터널에 들어서는 순간 그중 한 사나이가 소음기가 부착된 권총으로 대머리의 뒤통수를 쏘아버립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마피아의 힛맨, 그러니까 행동대장인 프랭크와 그의 동료입니다. 임무를 수행한 프랭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멋들어지게 꾸며놓은 집과 사랑스런 아내, 그리고 7살 난 귀여운 아들 조이. 프랭크는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 안젤라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남편의 마피아 세계가 지겹기만 하고 심지어 7살밖에 안 된 아들 조이까지 아버지를 닮아가는지 또래들을 모아놓고 사기 도박으로 돈이나 따먹을 공리만 하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안젤라와 곧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사는 프랭크. 두 사람은 결국 말다툼을 벌입니다. 안젤라가 이혼하고 싶대도 그저 깨끌거리는 프랭크. 그는 안젤라의 불만을 행복에 겨운 바가지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고는 훌쩍거리는 아내를 내팽개치고 보스인 토니를 만나러 그들이 늘상 모이는 술집으로 달려가죠. 마피아 두목 터니는 깔끔하게 대머리를 처치한 프랭크의 어깨를 두들겨주고는 술집 웨이트리스 카렌에게 슬슬 다가갑니다. 그녀는 토니의 애인이었죠. 카렌은 토니의 손에 모텔방 열쇠를 몰래 쥐어줍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그 모텔방에서 미래를 즐기죠. 그런데 카렌은 누군가를 또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니가 모텔방을 나서자마자 그 누군가가 살금살금 찾아 들어옵니다. 카렌? 카렌? 그 누군가는 바로 프랭크입니다. 말하자면 보스 토니의 숨겨놓은 애인은 카렌이고 카렌의 숨겨놓은 애인은 프랭크였던 거죠. 그런데 카렌이 욕조 안에 몸을 담근 채 꼼짝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프랭크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요즘 카렌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 아까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들어와 잠복해 있었던 보스 토니, 그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 프랭크가 할 일은 빨리 싹싹 비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토니의 총알이 더 빨리 날아듭니다. 마피아 계율 제1과 제1조. 두목의 여자는 두목과 동급이다. 건드리지 마라. 이 계율을 어긴 프랭크는 이렇게 해서 밥 숟가락을 놓습니다. 한편 14개월째 토니의 뒤를 쫓던 FBI 요원 다우니는 살인사건을 첩보받는 순간 토니의 지심을 직감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맨날 허탕만 쳤는데 이번 사건을 잘 유리하면 어쩌면 악당 토니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24시간 잠복 근무에 들어갑니다. Pray for our brother to our Lord Jesus Christ who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man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Christ was the first to rise from the dead. My baby. And we know that he will raise up our mortal bodies to be like him. 프랭크의 장례식장. 토니가 슬픔에 젖은 미망인 안젤라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에 안젤라를 점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랭크가 가고 없으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토니는 안젤라를 위하는 척하다가 억지로 입을 맞춥니다. I really appreciate that, Tony. I really do. But... I want to help you. Oh, you're so sweet. Thanks. Oh, Angela. Holy shit, the grieving widow. 잠복해 있는 다우니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죠. 뭐가 그리 급한지 프랭크를 묻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입술을 마구 맞부딪히는 안젤라와 토니. 이들의 뽀뽀 현장을 다우니는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 뽀뽀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격자가 평소 동네방네 떠들기 좋아하는 여자인데다가 토니의 아내 코니의 신복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코니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급한 성격의 여자고 남편 토니는 그런 코니에게 슬슬 기는 공처갑니다. 그러니 문제는 문제지요.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 코니 패거리는 슈퍼마켓에서 안젤라를 애워쌉니다. 안젤라! 코니! Weight watches, huh? You worried about your figure? Some of us are. Cute. Joan Rivers Jr., huh? You know, Angela, sometimes when a girl gets single, she starts thinking about going out with other girls' guys. Connie, I am not interested in Tony. Everybody is interested in Tony. You better call it off, because if I ever catch you two together... I... 재성미에 못 이겨 달걀 한 줄을 손으로 지지기는 코니. 토니가 억지로 입맞춘 거라고 설명해도 코니는 믿으려 하지 않죠. 안젤라는 기가 찹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찰 일은 토니가 선물을 마구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냉장고나 쇼파, 옷장 같은 비싼 물건만 골라서요. 배달된 물건을 보는 순간 뭔가를 결심하는 안젤라. 토니의 선물이건 원래 쓰던 가구건 몽땅 자선단체에 기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들 조이만 달랑데리고 시내에 새로 얻은 싸구려 아파트로 차를 몹니다. Ready, big guy. Let's go, mom. Okay. Here we go. 글쎄요. 그런다고 마피아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한편 다우니는 토니와 안젤라가 뽀뽀하는 현장도 이미 목격했고 이제 안젤라의 뒤를 캐다 보면 뭔가 증거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토니가 안젤라와 공모해서 프랭크를 죽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일거리를 찾아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안젤라. 가는 곳마다 퇴짜만 맞고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역시 하루 종일 미행하는 FBI 요원 다우니. 마찬가지로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직장 구하러 다니는 여자에게서 무슨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미행을 중단하고 안젤라보다 먼저 그녀의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죠. 동료 요원으로부터 토니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연락받고 급히 안젤라의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다우니. 꺾어진 복도를 돌다가 토니와 부딪히고 맙니다. 다우니는 토니의 사과를 귓전에 흘리며 아주 점잖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급하지요. 그래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것이 그만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버렸습니다. 1층까지 도로 내려간 다우니. 이번에는 들어오던 안젤라와 마주칩니다. Coming out? No, I'm going up. Oh, sorry. Could you press 5, please? Boy, I've really got you trapped in here. Are you sure you're okay? No, I'm fine, thanks. Finding on the street, I couldn't resist. You know, you probably want to strip it before you put down it in. 자신은 5층에 사는 배관공 마이크라고 얼렁뚱땅 둘러대죠. 안젤라는 그런 그가 인상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의 남자를 만나죠. 그녀의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토니를요. Angela. Angie. Wow. Glad we caught you. 안젤라의 손등에 키스하는 토니. 하지만 토니도 안젤라도 모르고 있는 것 한 가지. 혹시나 하고 남편을 미행했던 코니가 이를 박박 깔며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젤라는 진드기같이 들어붙는 토니를 겨우 돌려보낸 뒤 곧바로 미장원에 취직합니다. 왕년에 미용학원을 잠깐 다닌 적이 있었으니까요. 한편 라우니는 안젤라의 방에 다시 침입해서 도청장치를 마무리해놓고 나오다가 이번에는 복도에서 그녀와 맞부딪힙니다. 하루에도 두 번씩이나 마주친 남자, 그리고 인상도 좋은 남자. 안젤라는 과감하게 데이트를 신청하죠. 백완공 마이크, 즉 다우니와 안젤라가 어느 라틴풍의 술집에서 신나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을 즈음 토니가 습격을 당합니다. 자신이 자주 들르는 햄버거 가게에 반대파의 총잡이들이 쫙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토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차에 탄 채 햄버거를 주문합니다. It'll be 820, gentlemen. Take out for the car right in back of us and keep $5 for yourself. Thanks very much. And extra ketchup. You got it. That's a new clown. Tommy, let's get the fuck out of here. Don't. 햄버거 가게 점원이 왠지 낯설다고 느끼는 순간 토니의 차에 총알이 날아들고 운전수가 고꾸라집니다. 하지만 토니는 괜히 보스가 된 게 아니죠. 아주 노련하게 총잡이들을 해치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편 발바닥이 아프도록 춤을 춘 다우니와 안젤라는 그녀의 아파트로 되돌아옵니다. Never let him go. 흔들흔들 춤을 추면서 아파트를 들어서는 두 사람. 술집에서 춤출 때 그 기분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거죠. 저고리를 벗고 잠시 쉬었다 가라는 안젤라. 다우니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도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다리를 쭉 뻗더니 발 좀 주물러 달라고 합니다. 춤을 너무 많이 춰서 발이 아프다는 핑계로요. 다우니는 발을 주무르고 안젤라는 시원한 나머지 소리를 지릅니다. Just gotta get a hold of one of these nerves in here and Ooh. Ah! Oh. Ah. 하지만 도청 중이던 다른 FBI 요원들은 무슨 소리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Oh god, don't stop. That feels great. Can't remember the last time a man touched me below the waist. Huh? Said that. Mike, I'm sorry. 그런데 그녀가 그만 다우니의 소다수 잔을 차버렸습니다. 소다수를 덮어쓴 다우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누군가가 급하게 아파트 문을 두들깁니다. 컵소다. 느닷없는 방문객은 다름 아닌 토니의 불같은 아내 콘입니다. 그녀는 집안을 마구 뒤집니다. 그러다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Please. I'm here, Tony! Connie, please, you're making a big mistake. Tony! See? This is my neighbor Mike. This is my friend Connie. Whose husband are you, dog face? 다우니를 보고 머쓱해진 코니. 그런데도 그녀는 믿지 않지요. 나를 잘못 잡은 것뿐이라고 소리칩니다. 안젤라는 그런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다우니는 다음날 아침까지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My friend. I gotta get to work. Your friend? I'll call you later. Mike, is everything okay? Yeah, everything's fine. Wakey, wakey, engine, wakey, wakey, let's get going. Hey! How long we been on the Russo case? 이튿날 아침 신문에 햄버거 가게 총격 사건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다우니가 안젤라와 데이트하느라고 잠시 토니를 내버려둔 사이 또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사건은 계속 터지고 단서는 하나도 없고 FBI는 결국 안젤라를 연행합니다. Hello, Gord. Angela DeMarco? Yeah. FBI. You want to come downtown with us?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 Rita Harcourt, immigration naturalization. You gotta come downtown with me. Who the hell you think you is busting there telling us to come downtown with you? FBI가 안젤라를 체포한 이유. 그녀를 토니를 잡는 미끼로 활용하기 위해서죠. FBI 반장은 연행되어 온 안젤라를 협박합니다. 그녀가 예전에 서명한 적이 있는 남편의 소득신고 서류를 들이대면서요. 쉽게 말해 작물 취득 및 세금 포탈죄라는 거죠. 그녀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배관공 마이크의 정체입니다. 다우니? You're FBI? 배관공 마이크가 FBI 요원 마이크라. 그녀는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쨌거나 꼼짝없이 걸려든 안젤라. FBI의 지시대로 토니를 찾아갑니다. You know, I wanted to see you. Get out of here. You know, you really scared me the day of the funeral. You don't realize the effect you have on a woman. You know, you're a very powerful guy, Tony. Don't bullshit me, Angela.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안젤라의 태도를 토니는 믿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안젤라가 키스를 퍼붓습니다. 그녀의 자발적인 키스에 황홀해진 토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결국엔 속아 넘어가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그녀를 마피아 회의가 열리는 마이애미에 데리고 갈 작정입니다. All to save the passengers and those traveling in small children. Yeah, that's good. That's all right. We got a minute. Let's park it here. I'll double check the tickets. All right, thank you. I need to go freshen up. Oh, okay. Angela, yeah, you got time. Okay. 공항에 들어선 안젤라와 토니. 그런데 안젤라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토니는 아내 코니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낯이 새파래집니다. Nick! Way ahead of you, boy. I don't believe this one. Hey, Connie, I got here in time. Oh, baby. What's wrong, huh? Baby, you forgot to say goodbye to me. You forgot to say goodbye to me, baby. Oh, I thought you were fast asleep. 왠지 불안해서 배웅을 나왔다지만 사실은 안젤라와 함께 가는 게 아닐까 조사하러 나온 거죠. 코니를 안심시키는 토니. 그러다 갑자기 사색이 됩니다. 안젤라가 멀리서 오고 있었으니까요. Morning, 부하들이 잽싸게 손을 쓴 덕분에 토니는 아슬아슬하게 코니를 따돌립니다. 그리고는 안젤라와 마이애미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하지만 코니 역시 괜히 보스의 아내가 되었겠습니까? 남편이 묵을 마이애미의 호텔에 전화를 걸죠. Hello, front desk. How are you, honey? Beautiful. You have a reservation for Mr. Anthony Russo? Beautiful again. This is Mrs. Russo. I'm going to be joining my husband. Now listen to me carefully. I want you to move us into the honeymoon suite. Now, I want champagne, I want caviar, I want flowers, I want the room to swim in flowers, and I wonder if you can do... Excuse me, honey? He already has a honeymoon suite? 사업 때문이라던 남편이 신혼부부용 특실을 예약했다. 그 순간 코니는 눈에 뵈는 게 없지요. 그녀 역시 곧바로 마이애미행 티켓을 끊습니다. 안젤라와 함께 호텔에 들어서는 토니. 토니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때 하와이안 셔츠 차림에 가짜 코스형까지 단 다우니가 호텔을 들어섭니다. 그가 안젤라의 아파트에서 부딪혔던 바로 그 녀석임을 알아챈 토니. 부하들에게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물론 안젤라의 정체도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시치미를 뚝 대고 안젤라에게 값비싼 목걸이를 선물한 토니. 그러자 안젤라 역시 토니에게 반지를 선물합니다. 도청기가 내장된 반지지요. 하지만 그 정도쯤은 토니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우니가 토니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들어옵니다. Severino, I'll get it. Okay, boss. Come on in, fellas. Who's your friend? Tony, meet Mike Smith. A lonely guy from Dubuque. A great guy. A one-man party in search of the right crowd. 모든 게 들통났음을 깨달은 안젤라. 토니 패거리 중에 한 녀석에 뒤치면서 총을 빼듭니다. FBI hothead shoots love nest. Hey, what are you doing? What the? Okay. And at this moment, I'll blow his fucking head off. Go ahead. I'm not kidding, Tony. 당연히 토니에게 총을 겨눠야 할 상황이죠. 그런데 그녀는 엉뚱하게 다우니의 목을 팔로 휘감고선 그의 머리에다 총을 겨눕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호텔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립니다. That's it, Tony.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Shut the fuck up, fuzzball. I'll get it. You have the right to an attorney. Angela, you stay. Get your dicks out of your hands, you guys.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Wait a minute. Wipe somebody out. How could I take care of you? Help! Cut it! 시근덕거리며 방을 들어서는 여자, 콘입니다. 그녀는 우선 안젤라를 때려눕힌 다음 토니에게 총을 겨냥합니다. Connie, don't listen to him. He's a cop. And Angela is working with him. Honeymoon sweet. Connie, look, she gave me a ring. She gave me a ring, but it's got a bug in it, Connie, a bug. Can you believe that? How about that shit, huh? I got nothing to live for anymore, Tom. Connie, of course you do. That's ridiculous. I think of Tony Jr. Oh, your credit cards, honey. You got 100. 변명을 늘어놓는 토니를 향해 총을 한 발 한 발 쏘며 다가서는 코니. 총알은 살짝살짝 빗겨나갑니다. That was close. Watch your back, Uncle Nick! Take him out! 그 틈에 다우니가 토니의 부하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치웁니다. 안젤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일조를 하죠. 코니의 면상에 주먹을 날린 안젤라. 그 순간 FBI가 들이닥치고 드디어 토니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에 감옥 화장실. 토니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을 돌리고 청소하던 청소부가 천천히 뒤돌아서죠. Hiya, Tom. 아내 콘입니다. 또다시 사색이 되는 토니. 코니는 천천히 총을 꺼내들어 토니의 급소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감옥까지 와서도 마누라 꿈을 꾸겠습니까? But I can't stop thinking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night at my apartment. Maybe everyone does deserve a second chance. Oh. Even you. 안젤라의 직장인 미장원은 그녀가 다우니의 머리를 감아주고 있습니다. 마치 손님 대하듯이요. 그런데 머리를 다 감고 나서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눕니다. I think about it. Mijangwon 안에 있던 손님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박수로 축복하죠. no problem of mine, but it's a problem I find. Living a life that I can't leave behind. I'm not sure what this could mean. I don't think so, what do you think? I do admit to myself that if I hurt someone else, then I'll never see just what we're meant to be. make is to find true love. Gonna be some time bomb. Time bomb. Some time bomb. Oh, you might raise. If we don't make is to find true love. Gonna be some time bomb. Time bomb. Just some time bomb. Hey, without no aim. Ain't got no shame. Drunk from the sins. Oh, yeah. Hey, feeling pain. Yet still ain't gain. Show some love. 시네마 천국 Married to the Mob.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영화 엔드 타이틀이 흐르면서 노래들도 메들리로 쫙 흘렀는데요. 이 노래가 흐르는 중간에 노래가 흐르면서 이 영화 편집 중에 잘려진 장면들이 쫙쫙쫙쫙 보여져가지고 참 재미있네요. 자, 그 장면도 지금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일주일간 여러분 못 보게 됐어요. 보는 게 아닌가요? 저는 못 만나게 됐어요. 제가 내일부터 연수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딱 일주일 후에 돌아오는데요. 제가 없는 동안 굉장히 방송을 잘하시는 아나운서 한 분이 저 대신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제가 갔다 와서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좀 불안해지는데요. 정말 좋은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주일 후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영화 Clockwork Orange의 테마 들어보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